상처가 아니야. 그냥 난 너 죽도록 보고파도 안을 수 없단 걸 알아. 당연히 우리 손이 놓아진 그때부터 내 두 눈이 멀어서 이제 누구라도 좋아. 세상에 지친 나 누가 좀 제발 안아줘. 눈물에 젖은 나 누가 좀 누가 좀